남자가 yeah. 할 일이 남자라 몸을 높이 해 시간이 많잖아 yeah. 할 일이 남자라 몸을 높이 해 돈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닌데 어느새 지금 내 머리는 돈 생각으로 가득해 좋은 음악이 날 부자로 만들어주겠지 Oh, it feels okay, can I trust what it told me You can play a lot in 약간의 와이파이 내 강자 쏟아져 영화 채널 그들은 알고 cannot fly 몰아붙여 보여줄 거 이거 하나 This is all I got 아까 준비 덜 됐으면 준비해 떨어질 게 여기서 난 아냐 It is not happening 내 머리 다른 쪽으로 더 빨리 굴러 내 상식은 내 상식이 다른데 Don't wanna still watch TV show 좀 더 좋은 거 노래 불러 조금만 들고 그 노래 불러 돈 몇 푼 너 지금 벌어 더 많이 진짜 무슨 정화 with chicken money Real life 잠이 오잖아 바뀔 줄 알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 지금 여기에 완전히 전하는 게 좋아도 편하게 잠을 자고 싶을 때 이는 안전을 원하는데 아직은 어둠을 반기는 게 더 리스크해서 괜히 켜놨을 땐 조명 문득에 지나서 머리와 발이 닿는 방으로 또 돌아오면 바뀌는 게 없지 어때랑 오늘 와중에도 늘어나 있는 트랙들 애들과 노래가 좋아서 애들과 노래 만들어 다 같이 쳐다봐 구름 여전히 해 여전히 해 가득해 볼 생각 새끼 너랑 달라서도 입다 더 이래저래라 옆에는 살아 Don't you know it 한 평짜리 방 하나 어디보다도 맘에 놓여 우리 걱정은 성공 넌 또 몇 명은 이 말이고요 순수한 난 없어져서 외모로 살아남아 여기 better lawyer 강박에 여전히 시달려도 no stress 노년이 시식 lawyer 매일 꿈꾸는 걸 병 취급하네 미안한데 넌 내가 아니지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 다 기억한 채 믿었던 난 smile way 잠이 오잖아